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구원의 잣대로 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어, 이렇게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율법 대신에 성경 말씀을, 또 유대인 대신에 크리스천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유대인과 할례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율법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 율법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행했느냐, 이렇게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그대로 심판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탠다드로 해서 그러한 행위는 그 법을 지킨 것이다, 또 그러한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서 잘잘못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러한 것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야 선악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알 만한 기회도 없었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심판도 면해주어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네, 갑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제가 말 여쭤볼 때는 크게 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하기가 편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을 모르는 자로서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배운 바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되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러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공평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율법도 몰랐고 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마땅히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비록 그것이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법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서 밝힌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과 또 세상의 모든 자연만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훗날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일한 지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양심의 법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내가 이것을 범하는 것은 형법 몇 조 몇 항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를 졌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지, 이러한 죄가 형법 몇 조 몇 항에 위배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쁜 짓은 그것이 나쁜 짓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천적인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모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고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궁금증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만한 그러한 의무도 없지만 다만 제가 믿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이 전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기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 가운데 분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심의 법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법칙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러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양심이 오염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좋을 양, 마음 심 해가지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없지만, 율법은 없지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계속해서 선한 곳으로 맞춰나가야 하는데 그 양심의 기능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양심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도 무뎌져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없는 자도 결국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에만 자부심을 가진 결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양심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법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인간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양심으로조차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인됨과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 설교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율법에 이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좀 부끄럽게 할례야? 할례는 유대 민족이 율법과 함께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그 과거에 아주 정밀한 수술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피나고 또 고통스럽고 말하기에도 좀 망측스럽기도 한 그 할례가 무엇이기에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할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기원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즉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을 주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러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약속을 하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지켜야 할 나의 계약은 너희 가운데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러한 명령을 듣자마자 자기의 모든 그 가족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전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지금도 그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위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 이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몸에 기록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믿음으로 충분하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할례까지 받아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훗날의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 할례 받아야 해,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문화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들은 그것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할례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일의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2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어서 할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25절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만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할례를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외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핵심 법규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율법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우습게 보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는 사실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크나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 대신에 성경을 유대인 대신에 크리스천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엉터리다. 성경 엉터리다. 교회 엉터리다. 하나님 엉터리다.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증거가 할례였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 정답입니다. 어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에 가는 것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여겼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로서 귀한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가 교회 출석이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치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저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은총의 식구들 우리의 은총의 집사님들 정말로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신자 구원받은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외면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턱 드나들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고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할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던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들 복잡한 말이 있지만 명목상 유대인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참 할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참된 할례자이지 몸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몸에 칼자국 하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난 것이 그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증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요 참 할례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형식이 정말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들고서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단지 그것만으로 참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마땅한 참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처참할 정도로 눌러놓았습니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구분되어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참 예배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수많은 종교 행위들은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자인 것처럼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종교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라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오늘도 주 앞에 낮아지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